전체를 읽었는데 너무 길어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두 번 크게 움직이셨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우리라고 하는 틀은 특별히 유대지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사렛과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평안을 전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자 유대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그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3천 명이 동시에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크게 움직이신 것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입니다. 이번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내려오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내려오셨는데 두 번째 보여주신 것은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각종 속된 짐승들과 그리고 기는 것들과 새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고넬료가 모아놓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셨던 말씀, 성령, 방언, 침례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 성령, 방언, 침례라고 하는 동일한 형태로 임재하였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깨끗케 하신 것을 속되지 말라고 하신 새 계명은 바로 이런 의미이구나.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미 소문은 베드로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어떻게 들려졌냐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들려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특별히 오늘 여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누구였냐 하면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러너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다 배움을 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파송받았습니까? 온 땅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심을 받았다, 파송을 받았다고 해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은 아니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형제들의 범주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신약을 읽어보시면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390회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576회가 나오는데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390회가 나옵니다. 저희 신약성경이 저희 한글 성경으로 약 400여 페이지가 되는데 거의 한 페이지 한 번꼴로 형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일컬을 때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형제들, 신자들, 성도들 이 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그럴 때 형제들, 여러분, 브레드른이라고 하는 교단이 많잖아요. 이 침례교도 원래 유럽에서 뿌리를 찾아보면 이 브레드른, 쉽게 얘기하면 제세례파라고 합니다. 침례는 본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그 전에 카톨릭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영아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건 복음적이 아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다. 한 그 세례와 침례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소위 브레드른을 형성했습니다. 형제를 강조하고 계급을 없앴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범죄에 들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집약됩니다. 처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긍지를 갖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할례를 받았던 사람도 있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헬라의 문화가, 특별히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의 점령군과 함께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로는 로마가 지배했지만 문화로는 헬라의 문화가 지배했습니다. 헬라의 문화는 짐네지움의 문화입니다. 체육관의 문화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몸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의 조각상들을 보면 옷을 입고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육체를 자랑하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체를 연단했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들이 신에게 바치는 하나의 예배의 일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태양광에다 이렇게 쫙 성화 점화하는 거 우리 보시잖아요. 굉장히 멋들어지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여자들이 창녀였어요. 그 그리스에 있는 신전들에서 그 신전을 섬기던, 쉽게 말하면 제사장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문화가 그때를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자랑해야 됐고, 그래서 체육관에 가야 되는데 그 체육관에 모두 다 옷을 벗고 운동하는 체육관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표시가 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출세하는데 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출세를 포기하면서까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좀 낮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속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이후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나누었고, 그리고 그들의 신분을 쉽게 얘기하면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세리도 들어와 있었고, 여기에는 어부도 들어와 있었고, 여기에는 어떤 제사장의 무리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굉장히 프라우드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이 신분과 그리고 어떤 그 계급 그리고 그 빈부를 우리가 타파하기 어렵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보면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동료들끼리 모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뭐 지역으로 뭉치든 학연으로 뭉치든 우리가 그게 싫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빌리지에서 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그걸 다 띄자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그분이 장로님을 하셨던, 집사님을 하셨던, 어느 지역에 섰던 묻지 않습니다. 전 빌리지에서 제일 좋은 게요, 별로 학교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별로 출신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자분에겐 자매님, 형제분에게 형제님. 자, 시작. 불러보십시오. 예, 다정하게 좀 불러주세요. 형제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예. 그래도 옆에 분만 쳐다보시면 웃으시고 저만 쳐다보시면 굳으세요.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여러분의 웃는 얼굴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들이 형제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얘기가 왜 극적이냐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디로 몰아주냐면 룻다를 통해서 요빠로 데려가시는데 거기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역자가 왔는데요, 이름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면 뭐 누구라고 할까, 뭐 김장한 목사님, 뭐 이동훈 목사님, 뭐 홍정일 목사님, 이런 분이라고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베드로가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근데 그 요빠까지 온 거예요, 사실. 거긴 시골입니다. 해변가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서 모시고 싶을까요? 제일 괜찮은 집에서 모시고 싶을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좋은 집, 가장 잘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베드로가 선택한 집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름이 같아서 그 집에 갔을까? 여러분,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의 세계는 가죽 제품을 애용하던 시대입니다. 멋진 가죽 벨트, 멋진 가죽 신발, 멋진 가죽의 어떤 악세사리들을 모두 다 걸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의 죽은 시체를 손을 대었어야 됐습니다. 살아있는 동물도 속된 것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여기는데, 하물며 죽은 것의 시체를 만지는 직업은 모두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차고 있는 가죽 제품은요, 다 좋아요. 그거 사실 죽은 시체 아닙니까? 그거는 쭉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의 장인으로 일하는 무두장인은 천시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이중성이었습니다. 그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또 팔팔 끓여야 되나 봐요. 그 악취가 아주 심했다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은 해변가에 외딴 곳에, 사람들 없는 곳에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살아서 가죽 제품을 가공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하필이면 거기까지 가서 그 집에 머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꽉 차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시받는 사람의 집에 가서 어쩌면 성령님께서 그 집으로 가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것이 형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사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으로 번역된 말은 에스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스노스라고 하는 말은 에소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관습, 풍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풍습과 관습에 따른 컬처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컬처들이 다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제너럴하게 번역될 때는 네이션으로 번역됐습니다. 당시의 세계에서 각 나라들, 족속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거기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모든 나라의 풍습과 관습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 둘이 저 중앙아시아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그 집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구경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들은 수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수염이 없는 성인을 처음 본 거예요. 다 수염을 길렀기 때문에. 그래서 구경하러 온 거예요. 야, 수염 없는 사람 어떻게 생각 안 보자 이렇게 하고. 그게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나 그런 데 갈 때는 수염을 기르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풍습과 관습이 제너럴하게 쓸 때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이 에스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교만한 집단에 의해서 사용될 때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로 쓰입니다. foreigners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foreigner라고 하는 말은 out of door라고 하는 뜻입니다. outside of door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 집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외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stranger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영주권을 alien 카드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제 발음이? 그렇게 부르죠? 외계인 카드란 뜻입니까, 그게? 제가 그걸 옛날에 보고 우리가 외계인인가? 야, 우리의 신분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시민권 받는 걸 내추럴리제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추럴하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여기에 네이처에 맞는 거예요. 여기에 네이처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말을 어떻게 그렇게 붙여놨는지 좀 약간 어뷰즈 하는 것 같아요. 뭐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외계인 보듯이 하는 거예요. 외계인 보듯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형제로 여기고 사마리아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무두장이까지 받아들였으나 그들의 눈에 이방인들은 포리너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이었냐면 개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발전하고 있고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인지 그게 8천만인지 1억 2천만인지 통계가 안 잡힌대요. 근데 제가 김강현 선교사님 얘기하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한족들이요 많이 예수를 믿잖아요. 소수민족한테 복음을 안 전한대요. 한족들이 중화 사상에 물들어서 한족만의 그리스도를, 한족만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 선교사가 필요한 이유는 소수민족에게 갈 중국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사상은 오랑캐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화라고 하는 사상, 이 지극히 교만한 중국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랑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고사가 있는데요, 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재상에게 예쁜 딸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딸을 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재상이 아주 얇은 가죽으로 북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잘못 치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누구든지 이 북을 쳐서 소리를 내면 우리 딸을 주겠다. 꼭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남자들이 북이 찢어질까봐, 너무 얇아서 북이 찢어질까봐 아무도 용기 있게 북을 치지 못했대요. 근데 어느 날 북이 울린 거예요. 누가 쳤나 가봤더니 개가 꼬랑지로 북을 이렇게 친 겁니다. 이게 진짜 고사입니다.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딸을 개에게 줬습니다. 자, 개를 남편으로 맞은 딸은요, 그 개가 자꾸 할퀴고 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입에다가 주머니를 달고 이 발 네 개에다가 주머니를 이렇게 단 거예요. 주머니가 한자로 낭자입니다. 낭자. 그래서 오낭캐라는 거예요. 다섯 개의 주머니를 단 개다. 그리고는 그 개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이 되죠? 그 개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정말 고사였겠다. 하도 기가 막힌 재상이 딸을 그 개하고 난 자식, 그 후손을 북쪽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동이라고 하는 말이죠. 동이.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북이 북쪽에 있는 오랑캐. 그러니까 자기들만 빼놓고는 다 개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을 때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구출해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심한 말을 하세요. 어찌 내가 자녀들의 떡을 개한테 던질 수 있겠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포리너들을 이방인 정도도 아니고 에스노스 정도도 아니고 개들로 여겼습니다. 개 같은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들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주님께서는 친절하셔서 마지막 복음서에 기록해놓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록해놓고 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기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receive 했다는 것입니다. accept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개같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풀어서 쓰면요, 개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사건을 들었던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 소식을 바꾸어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라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여기 갑자기 사도들과 형제들이라는 용어에서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11장 이전까지는요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형제들, 자매들, 교인들이었어요.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생각이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눕니다. 지금까지는 신분도 나누지 않고 빈부도 나누지 않고 지역도 나누지 않고 출신도 나누셨던 그들이 갑자기 할례자로 돌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도 받고 방언도 말하고 특별한 계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도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도로 파송받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는데 이 사도행전 11장처럼 어느 순간에 할례자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돌변하시는 거예요. 저 무할례자들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이방인들을 영접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변하는 거예요. 왜 이토록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사건이 이토록 놀라운 제2의 오순절의 사건이 이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입을 통하여 표현될 때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표독스러운 말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왜 이토록 부정적인 언어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저는 밴쿠버에서 98년에 해외 생활을 시작할 때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이게 나오나요?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그때 그 일을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고영원 전사님이셨어요. 거기서 유학생활을 하시다가 김동호 목사님, 최일동 목사님, 안민장로님, 송정미 사모님 이런 분들이 밴쿠버를 방문하신다 그래서 청년 집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청년 사역자를 한번 모아달라. 그래서 흑염소탕을 사준다 그래서 갔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거죠. 갔더니 한 20여 명의 청년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밥을 먹은 다음에 이러이러한 분들이 오는데 우리가 청년 집회를 한번 우리가 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제스천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청년을 지도하시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말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청년 집회는 안 돼요. 돈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한 20명 나오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한 시간만을 혼자서 떠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디스커러지가 돼가지고요. 이거는 안 되는 건가 보다. 저는 뭐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게 되는데 결국 그 목사님 두 달 만에 캐나다에서 추방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때에 지금도 하나 안타까운 것은 왜 그분께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새해를 여시는데 지금까지 안 됐던 일이라도 that's okay.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것에 구애받고 속박받고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이런 자세를 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갑자기 갈라버려요. 옛날에 상처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여기서는 힐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힐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편견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prejudice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말이 judgmen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별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몰라요. 베드로를 보세요. 판단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결국 성령이 충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되었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언더스탠딩 되었습니다. 리얼라이즈 되었습니다. 현실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미리 판단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성령께서 일하시기 전에 미리 프레주디스합니다. 프리저지한다는 뜻이죠.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에 의해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성질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장을 다 읽진 않았으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정리를 해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잠잠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베드로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바대로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요파에서 온 여섯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장면에서는 이름이 바뀌는데 요파에서 온 할례를 받은 형제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이 증언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컨펌할 수 있는 증인의 숫자가 7명이었습니다. 요파에서 따라간 6명과 베드로를 합쳐 7명이 이 일의 오피셜한 위트니스가 된 것입니다. 그들도 할례자의 자세를 취했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볼 때에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편견을 뛰어넘고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편견을 뛰어넘도록 새 역사를 열도록 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편견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편견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신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패턴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계속해서 형제들, 자매들의 숫자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거기서 비로소 형제들, 자매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영광의 호칭이 아니라 조롱의 호칭이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끝까지 그 호칭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개들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받았던 예수쟁이라고 하는 뜻으로 받았던 그리스도쟁이라고 받았던 그 호칭이 형제, 성도, 신도보다 지금은 우리를 가리키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편견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